내리고 있어요. 그대 고운 눈가에 이슬이 보여요. 마지막 인사말처럼 이내 가슴에 밀려와요. 이제 떠나는 안 볼래요. 이렇게 떠나가 버릴 걸.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말했나요. 물거품처럼 꺼져가는 나의 사랑이요. 마지막 인사말처럼 이내 가슴에 밀려와요. 이제 떠나는